영화 Savage Night 중에서 라바, 거기 감독을 그리고 주연을 맡은 시릴 콜라르의 음성이었습니다. 전주 완산구 효자동에서 강정명 학생이 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관람 불가라고 안타깝다고 하셨는데요. 참 그 나이가 어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 머리를 빡빡 미는 그런 것도 하나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대구 남구의 봉수님, 전봉석 학생도 그럴 것 같아요.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그 파르스름한 머리가 파르르니 깎은 머리 고이저버 나빌레라의 그 식구가 떠오를 정도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복도에서 볼 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화장을 하면서 봉수님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사연이네요. 겨울 같으면 참 추울 것 같아요. 아, 지난 겨울에요. 미국의 극장가에서는 세 편의 전기 영화가 개봉됐었죠. 스파이크 리 감독의 말콤 엑스, 리차드 아텐보로의 채플린, 그리고 또 한 편인데요. 이 다른 두 인물에 비해서는 다소 낯선 이름인 지미 호파, 바로 50-60년대 미국을 주름잡았던 노조 지도자죠. 이 지미 호파는 원래는 브라질 태생이고요. 19살에 처음으로 파업을 주도했을 만큼 정치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노조에 가담한 사람과 얘기만 해도 직장을 잃어야 했던 대공황 직후 그는 팀스터, 그러니까 전미 트럭 노조를 결성해서 최고 지도자로 그 전설적인 이름을 남겼죠. 호파의 불독 같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얼굴에 살을 많이 찌웠다는 잭 니콜슨이 이 영화 호파에서 명연기를 펼치고요. 뛰어난 코미디 배우 데니 드비토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드비토 감독은 이미 장미의 전쟁으로 그 연출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 호파에서는 비평가들도 놀랄 만큼 아주 새롭고 기발한 영상 기법을 사용했고요. 또 편집 테크닉도 아주 새롭다고 하죠. 그런데 이 영화의 결점이라고 한다면요. 호파라는 인물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해서 노동자의 대표가 아닌 우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입니다. 헐리우드의 영웅주의 함정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영화 어제 개봉됐었죠. 자, 데이빗 뉴만이 음악을 맡은 호파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됐습니다. 호파 트레일러. 영화 호파 중에서 호파 트레일러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새 영화는 우리 영화입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작품인데요. 오석근 감독의 101번째 프로포즈. 이 영화가 19일에 개봉된다고 하죠. 가문, 경제력, 학력. 이런 겉으로 드러난 조건으로 사랑을 저울질하는 게 요즘 풍토지요. 하지만 어렸을 때 동화에서 본 것 같은 혹은 학창시절에 밤을 새워가면서 읽었던 그 책 속의 주인공들처럼 나도 저렇게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이런 마음은 누구나가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는 이렇게 우리들 마음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순수한 사랑에 대한 욕구, 이것을 살짝 건드려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잃어버린 여자의 첫 번째 맞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꿈을 하나 둘씩 잃어가면서 살아온 어느 남자의 100번째 맞선. 누가 봐도 젊고 아름다운 첼리스트와 뭐 특별히 잘생기거나 재수도 없고 또 멋도 없는 남자가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감독은 두 사람의 깨끗한 사랑이 사타가 무너지는 모래탑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굳건한 탑이 되리라는 희망을 요즘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하네요. 김희애와 문성근이 콤비를 이루고 있죠. 아, 그동안 이분이 보내주신 편지를 다 모으면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은데요. 광주의 새영양 듣고 계신가요?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 중에서 주제가 들려드립니다. 라종민의 Say Yes. 다시 내 맘에 문을 열어준 그대는 숨 쉬는 것마저도 힘겹게만 느꼈던 지난 날들의 긴 잠에서 날 깨워주 노래를 듣다 보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계속해서 예스라고 대답하라고 말하는데요. 101번째 프로포즈 중에서 라종민이 부르는 주제가 Say Yes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는 영화들이 비디오로 많이 출시되고 있죠. 저희가 그 중에서 두 편을 골라봤는데요. 우선 제목이 참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Le Rayon Vert, 녹색 광선. 이 영화는 프랑스의 에릭 로메르가 감독한 영화인데요. 평범하고 진부한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의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여름 바캉스 시즌의 텅 빈 파리. 갑작스럽게 공허함을 느낀 여주인공 마리 리비에라는 참사랑을 느낄 상대를 찾아 나서지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소외감만 더해질 뿐입니다. 이 제목 녹색 광선은 태양이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에 지평선에 퍼지는 그 푸른빛의 광선인데요. 줄 베르네가 쓴 소설을 보면 이 광선을 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이 사실을 믿는 여주인공이 그 녹색 광선을 본 순간 정말 순수하고 진지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 리비에라가 그 남자를 쳐다보는 마지막 장면은 프랑스 영화가 지닌 특유의 어떤 느낌이 전해져 오는 것 같고요. 영화의 구성, 촬영, 연기 모두가 사전 대본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영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완벽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건이나 드라마가 없고요. 그저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일상생활이 영화의 전부이기 때문에요. 빠른 템포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찾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한 비디오에서 출시된 영화입니다. 자, 또 프랑스 영화 한 편이에요. 프랑스 최고의 배우이자 샹송 가수였던 이브 몽땅. 그리고 제복의 처녀에서 독특한 청순미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로미 슈나이더. 이 두 사람이 공연한 세자르와 로잘리. 이 영화도 비디오로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름다우면서도 엉뚱한 여자 로잘리. 또 일과 도박, 미인만을 골라서 좋아하는 세자르. 그리고 우유부단하지만 매력적인 눈을 가진 만화가 다비드. 이들의 사랑찾기가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감독은 영화 금지된 사랑으로 국내에 소개됐던 클로드 소떼가 맡았고요. 5일 영상에서 출시된 비디오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세자르와 로잘리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봅니다. 로잘리의 편지. 바로 로잘리가 편지를 읽는 장면인데요. 로미 슈나이더의 달콤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C'est une maison qu'on avait oubliée. Carla a dit qu'elle se rappelait la couleur des volets. Moi, je suis sûre que ce n'est pas la même. Mais tu sais comment sont les choses qu'on aime. On a beau les repeindre. Le vent s'est levé lundi et je suis contente. Et je t'écris ma cinquième lettre et je m'attends à ton cinquième silence. J'entends toute la famille qui vit et qui rit en bas. Et si je t'écris que je suis triste, c'est malhonnête. Et je le sais. Je ne te reverrai pas et je le sais aussi. Et pourtant, je voudrais qu'on me dise où tu es. Où tu es? Tu vis et tu ne réponds pas. Évidemment, Marité a failli se tuer en sautant d'un rocher. Simon est amoureux. J'ai acheté deux robes. Une petite bleue et une petite blanche au marché du matin. Maman a passé son permis de conduire. On se demande pourquoi tout d'un coup. Antoine est venu nous voir. Pour l'Europe, ce n'est pas vrai. Je n'ai rien acheté. Mais je dirais n'importe quoi pour te parler de moi. Ce n'est pas ton indifférence qui me tourmente, c'est le nom que je lui donne. La rancune, l'oubli. David, César sera toujours César, et toi, tu seras toujours David. qui m'emmène sans m'emporter, qui me tient sans me prendre, et qui m'aime sans me vouloir. Thank you. 양천구 목동아파트의 이희선 씨, 동생과 같이 들으셨어요. 영화 포인트 브레이크 중에서 Smoke on the Water였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룹 로드하우스가 불렀는데요. 오늘은 오리지널로 그룹 디퍼플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한 영화, 이 영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왕년의 미식축구 스타였지만 지금은 실직한 남편 데니스 퀘이드, 그리고 아내 제시카 랜, 남편의 사촌동생 티모시 어튼, 이들 간에 얽히고 설킨 얘기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펼쳐지는 영화였죠. When I Falling in Love, 이 중에서 네킹 쿨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광주 서구 화정일동의 신재철 학생, 대전 중구 중촌동의 김진규 학생, 그리고 대구 서구 내당사동의 장주희 학생께 띄워드립니다. When I Falling in Love. Restless world like this is, love is ended before it's begun, and too many moonlight kisses seem to cool in the warmth of the sun. When I give my heart, it will be completely, or I'll never give my heart. And the moment I can feel that, feel that way too, is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The moment I can feel that, you feel that way too, is when I fall in love with. When I Fall in Love, 넷 킹 콜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넷 킹 콜의 음성을 들으면요, 먼저 그 딸 나탈리 콜이 생각이 나죠. Unforgettable이라는 그 노래,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두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함께 만나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영화에서도 이런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하죠. 예를 들면요, 이미 고인이 된 마릴린 문로와 산 사람인 케빈 코스트너의 러브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촬영을 할까요? 우선 몬러의 사진이나 신체 사이즈, 피부색 이런 모든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실물과 똑같은 석고상을 만든 뒤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미세한 부분을 삼각형으로 분할한 다음 그 각 삼각형의 정점을 좌표로 해서 컴퓨터에 기억시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억장치가 또 하나의 마릴린 몬러를 창조하는 거죠. 그 결과 컴퓨터 그래픽에서 재현되는 마릴린 몬러는 실물과 똑같고요. 거기에다가 근육의 변화를 데이터로 처리하면 모든 움직임도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케빈 코스트너의 실사와 컴퓨터 그래픽이 그려낸 마릴린 몬러의 영상을 합성시키면 죽은 자와 산 자의 러브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실사와 컴퓨터의 합성은 터미네이터 2에서 이미 완벽한 수준을 선보였었죠. 그 T-1000이 액체 금속 방울이나 병원 복도 바닥, 그리고 그것이 인간으로 변하는 장면, 그것들이 모두 그런 컴퓨터의 합성 장면인데요. 따라서 누구든지 한번 컴퓨터에 입력되면 그가 고인이 되든 은퇴하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재생시킬 수 있는 셈이죠. 믿어지지 않으시죠? 또 경치나 배경의 영상화는 인물보다도 더욱 쉽다고 합니다. 와이키키 해변이나 사하라 사막, 달의 분화구 이런 것들도 단추 하나로 컴퓨터에서 끄집어내서 영화의 무대로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필름으로 보관하는 배경 화면과는 달리 색의 변화나 위화감이 전혀 없어서 현장감도 뛰어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하이테크를 영화에 도입할 경우 제작비가 참 많이 듭니다. 터미네이터 2의 경우는 무려 1억 달러나 들었죠. 그래도 하이테크를 이용해서 만든 영화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추세입니다. 우선은 미녀와 야수 같은 만화 영화나 공상과학 영화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게 되겠지만요. 가까운 장래에는 배우 없이도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에요. 무성 영화에서 토끼로, 흑백에서 칼라로, 그리고 카메라에서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영상으로, 이렇게 영화는 바야흐로 제3의 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3의 혁명시대, 바로 이 컴퓨터 그래픽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만화영화라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자, 미녀와 야수, 이 만화 영화에 삽입된 노래, 오늘은 진숙화와 성룡의 노래로 들어볼까요? 미녀와 야수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 2동의 문주리 씨, 대구 남구 이천 1동의 김태원 씨, 대구 남산동의 장윤정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중에서 It Had To Be You. 깜짝 놀라셨죠? 이 곡이 이런 느낌이라니. 오늘은 채트 에킨스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고요. 자, TV 시리즈 실크로드 중에서 그룹 페이지스의 카라반사리, 오늘 끝곡입니다. 어느 시인은 가난해서 연인의 발밑에 깔 것은 꿈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저는 음악으로 여러분이 꿈으로 가는 길을 끌어드립니다. 실크로드, 이 제목처럼요. 여러분 오늘 꿈으로 가는 길이 아주 비단길 같았으면 좋겠네요. 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And with you, I live them once again.